알살라투 종일심 자우자투 바토렐 주무리아 안동수 살라타 주홀 일라팀 살라이 자이만이 나디만이 김일성와 김종일 알문타 시바니 알라탈라티만수 비문화 사바틸 아밀주릿 아마 미와 시타 주체 알파인와 사바시라 우디아투 살라투 주홀 아마 마호마 야마살라신 알주마